멀어졌나봐. 멀어져만 가는 맘 난 보내야겠지. 편한 옷만 입어서 화장기 없는 얼굴이 지겨워져 떠난 것만 같아. 나타나지맸었어. 오늘만은 그래야 했어. 거울 앞에서 몇 번 사랑하는 나 못난 이 같아.